나를 사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건을 벗은 나는 주님 영광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건을 벗으셨습니까? 이게 안 벗겨지면 정말 삶이 고달파요. 주님 영광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라 안 물을 거예요. 생각하세요. 이게 생각이 안 되면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러분 수건을 벗어야만 이게 보여요. 다같이 시작. 수건을 벗은 나는 주님 영광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감사해도 안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까지는 말씀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은 번호를 안 매겼어요. 왜냐하면 시작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할 거예요. 굉장히 길게 할 거예요. 3월 첫째 주일까지 이제 특강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에 할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밥만 드리니까 좀 밥이 싱거운가 봐요. 그래서 양념을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목장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때는 양념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후추, 고추 뭐 이런 거 놓고 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면 3월 세 번째 주일까지는 10번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첫 말씀을 아버지의 상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상. 이번에 이걸 외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상. 다시 한번. 아버지의 상. 한문을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 요새 남편들이 설거지를 다 하잖아요. 밥상 차리고 우리 고장로님께서는 나 감동받은 게 아니 김장까지 담그신대요. 아니 우리 젊은 어머니들 김장 김자도 못 가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김장도 담그셔서 한번 그 김치 맛을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상 뭘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상을 가지고 계신데 이 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써요.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버지의 상을 자녀에게 주겠소?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겠소? 우리 한 마리 우리.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상이 내게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상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을 것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내 상이 내게 있어. 단체상은 없습니다. 단체상 없어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뭐에 따라 주시는가? 그가 일한 데에 따라서 갚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상이 시작. 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말 그러면 아 이거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를 보게 되면 달마다 맺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이것은 뭐 훗날 저쪽에 가서 면류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자, 바로 이 상이 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세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는데 1등급으로 알았대요. 3년 내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성적표를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몇 등급쯤 됐을까? 종원아, 몇 등급쯤 됐을까? 자, 보세요. 1등급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1등급 아니니까 2등급? 3등급? 성훈아, 몇 등급이 맨 마지막이니? 어? 9등급까지 있구나. 3분의 2에 걸렸어요. 6등급. 아버지 목사님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1등급인데 6등급이라면 약도 없잖아요. 아니,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애비가 아들의 눈치를 슬슬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못 붙인다니까.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대학에 넣기 위해서. 그런데 6등급이니까 갈 데가 육사밖에 없어요. 왜? 6등급을 받아주는 학교 육사 아니요. 그래서 육사죠. 그러니까 애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2, 3등급 나왔어요, 뭘 말하지.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상을 주려고 하는데 7등급, 9등급이게 되면 아버지가 차마 못 준단 말이에요. 1등급 상을 줄 사람을 있는데도 못 주고 얘 따로 오라고. 아무도 모르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6등급짜리 상처받을까봐. 제가 뭐라고 답을 썼을까요? 목사님,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에 쓸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쓰겠습니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육자를 뒤집으라고 그러면 그건 또 쇼크 먹잖아요. 자, 여러분, 웃은 얘기 같지만 보세요. 다시요.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에 따라 갚는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죠. 봉사 잘못하게 되면 봉사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나무라는 자기 권리 아닙니까?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따라 주니까 계명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내가 한 일에 따라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체면 때문에 상 줘요. 연줄 때문에 상 줘요. 모자를 잘못 써도 상을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상을 받을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13절 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상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은 시작이 없잖아요. 시작이 없는 분이 끝이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알파 시작이에요. 오메가 끝입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마지막 끝입니다. 뭘 말합니까? 클릭해 볼까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 결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영림 성도들은 모두가 외우고 있는 22장 14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나무에 대한 자의 권리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행복하다. 이 생명나무에 대한 자의 권리만 잘 찾으면 그것이 곧 상이에요. 그 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문들을 통하여 라고 하는 그 문은 하늘 왕국과 안식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영어성경 NLT는 좀 쉽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기를 그들은 왕국 그 성의 문을 통하여 드는 허락을 받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새 언약을 확인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 바꿔 입는 거 유선재 목자 군대 입대했었죠. 입대하게 되면 첫날 입국한 옷 어떡하죠? 다 벗어요. 다 벗고 박스에 넣으면 그 옷은 보내잖아요. 근데 그 옷이 젖어있는 옷은 아닌데 그 옷을 받은 부모님은 적셔 눈물로. 그리고 뭘 말고 예 군복. 나는 여러분 특수부대 출신인 거 아시죠? 제가 입대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정릉에 살았거든요. 외곽 순환도로가 없어요. 북악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입대하는 장소가 수색 34단이에요 비가 쏟아져요. 맨홀이 안 보여. 그런데 그래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34단이 물바다였어요. 그런데 점심 못 먹었어요. 안 주니까. 비 오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하는데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전임자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빨아 널어야 돼. 근데 비가 쏟아지니까 못 빤 거예요. 딱 옷을 드는 순간 어찌나 무겁던지. 그 다음에 코가 난 마취된 줄 알았어요. 무겁지 땀 냄새나지. 그걸 입으라는 거야. 그거 입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는데 처음으로 된장국에 돼지고기 뜬 거 처음 봤어요. 그러는데 몇십 년 만에 지난주 거래소에서 돼지고기가 떴어. 둥둥. 여러분 그 옷 입었던 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옷 많은 세탁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짝몽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군복을 딱 입는 순간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유선재 목자 뭐가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야지? 신분이 바뀌어서. 그다음 또 한 가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요 했다면 죽죠. 군대는 요가 없어요. 매트리스 밖에. 이거 했습니까? 저게 전부 가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유가 없잖아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옷을 바꿔 입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짜 산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슬픈 눈을 가진 사람. 매번 처져. 아니 군 생활을 저를 어떻게 했을까? 방위 출신이에요. 그래서 평생 한번 현역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연예계에서 밥은 벌어먹지만 어리떨이 돼가지고 앞과 뒤를 몰라. 뒤돌아서 했는데 엉뚱하게 하고. 그래도 아파트는 넓더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따로 바뀐단 말이에요. 군복을 입으면 내가 자기 옷을 빨게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에 말하기를 오직 주 예수와 마시아로 옷 입으십시오. 욕심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었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3장 27절은 말합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마시아 안에서 침례받는 자는 마시아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클릭해 볼까요? 한 번 더. 옷이에요. 옷. 옷이에요. 옷을 바꿔 입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군복을 입었는데도 계속 요요하다가는 쿠셔하잖아요. 내 맞잖아요. 요즘 내를 안 때니까 고달프지 육신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라는 말을 안 하고 까로 바뀌려면 이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쯤 하면 이제 여러분 바뀌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갈 수 없다.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보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누구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고장로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힌트 드릴게요. 이 누구의 말이죠?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래요. 그럼 고장로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누구 말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한 단계 내려가세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에게 들은 걸 말씀하잖아요. 난 예수님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름.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하는데 자신이 없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푸른 기와지 몰라요? 또 청기와 주유소 그러면 안 돼요. 청와대 가서 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 시끄딱한 사람들은 소망 없고 그냥 한번 구경 가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대통령이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신경 쓰죠? 친인척 관리. 왜 그렇습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대통령을 거듭거리면서 하면 사기가 통해. 이름이 통한다면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 너희 말이 내 말인데 그것이 자신이 없구나. 내 이름으로 하렴. 이게 기도 아니요.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것이 옷을 바꿔 입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먹을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종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숙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만약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한 시간 이상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거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산책한다면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생각을 정말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 상상이 안 되면 안식처가 상상이 안 돼요. 아시겠죠?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생명나무. 그 다음 얘기하기 전에 한번 해봅시다.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몇 개 있죠? 둘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뱀이 하와의 시선을 어디로 맞췄습니까? 선악과로 맞췄어요. 이해하세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시선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자,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 이제 12시가 지나니까 우리 점심 먹어야 돼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정할까요? 에이! 통일해, 통일! 중국집에 가면 통일을 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통일은 아직 요원하지만 에덴 동산이라면 자, 종료라. 너 파워포인트라는 거 수고하니까 너 뭘 먹을래? 에덴 동산이야. 입이 벌어져요. 기뻐서. 준호는 뭘 먹을래? 뭐 먹을까? 아직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바나나를 먹어. 그 딸이 좋잖아. 자, 시원이는 뭐 먹을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입니다. 자, 고장님이 말씀하세요. 교우 여러분,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먹읍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흩어지죠. 세상에서는 옹기종기 모이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흩어져야 되잖아요. 식성대로 골라 먹는 거죠. 정하셨어요? 뭘 드실 거를? 딱 보니까 땅바닥 보게 되면 보이는 건 딸기밖에 없잖아요. 고개를 드니까 별천지 음식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먹는 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먹고 와서는 무슨 얘기 하겠어? 아, 고장님 말, 장정님이, 장정호, 뭐 드셨어? 난 이건 먹었는데. 그리고 서로 저녁에는 바꿔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는 생명나무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세계란 말이죠. 그래, 에덴 동산이 상상이 안 되면 하나님의 동산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식탁에 앉았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먹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아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을 보면 인도 네팔 쪽에 선교를 가요. 골짜기에 물이 탕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저 상류로 돌아가세요. 4시간 뒤에 만납시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탕류인데 그냥 걸어가요. 근데 그걸 보면 무서운 사람은 할 수 없이 상류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우기가 길어지니까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식탁에 쭉 앉았어요. 한 20, 30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접시, 그 다음에 포크 딱 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기도 시간에 눈을 안 뜬 사람, 안 감은 사람은 안 보였겠지. 음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이게 상식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 자,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상속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세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공동상속자 맞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다. 보좌에 앉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것을 오늘 읽으셔야 되지요. 그리고 그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다. 자, 클릭하지 마라. 이번에는 나 보고 내가 사인하면 클릭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강은 어디서 흐르는 걸까요? 또 보좌라고 그러지 말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보좌. 그 보좌가 어디냐 말이에요. 어디서 흐르는 겁니까? 그 보좌 흐르는 내 마음에 진원진 어디에요? 마음에서 어디로? 입을 통해서예요.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클릭해도 돼요. 바로 여기가 선한 곳간이란 말이에요.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한 곳간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만 계속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두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거기서 흘러서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다는 그 거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현장이에요. 안식처.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옷은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까가 아니라 요라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육체의 고달픔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강은 시작.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성의 거리가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다. 이 말씀을 선한 곡간이라고 했으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는데 뒤집어서 읽는 거예요. 끝을 먼저 넘어가 봅시다. 끝을 써서 이는 시작. 이는 마음에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게. 그 밑은 안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선한 곡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에 넘치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말하면 흐르기 때문이다 아니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어린이실에 냉난방기를 교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 AS하는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탁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건 반쯤 거지가 왔는지 아니 기재제도 쬐가 쬐치쬐치래. 그러면 나오면 오면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 물건 샀는데 뭐라고 말하면 버려지라고 저거 넣고. 그래서 여기 교회가 아니면 야 가라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툭하는 말이 자기들은 ASR 책임인데 이건 누가 설치했냐고. 아 쟤들이 알 거예요. 우리 교인인데 최고의 기술자라고. 그러더니 흠을 잡는 거예요. 잠깐만 뭐가 그렇다고. 뭐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윤 집사님이 설치할 때 다 했거든 그거.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 두 개 놨는데 사무실이 잘 돌아간다고 그래도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삼성과 LG와 이것이 다를까?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근데 그리스도인 입에서 이걸 촬영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내 속에서 누구 자랑하는 거겠습니까? 얼굴은 그리스도에 썼는데 마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2장 2절. 그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가지 열매를 맺으니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들은 이방 나라들의 치료제였다. 다 아시잖아요. 자, 강의 양쪽에는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곡간 있는 곳이지요. 생명나무 열매는 에스겔 47장에 말하기를 먹을 만한 음식이고 많은 물고기가 모여든다고 되어 있어요. 살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읽겠습니다. 나무 잎들은 시작. 나무 잎들은 이방 나라의 치료제였다. 두 번만 더 크게 읽어요. 시작. 나무 잎들은 이방 나라의 치료제였다. 나무 잎들은 이방 나라의 치료제였다. 예,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어려운 것이 한국말입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자, 치료제가 뭐요? 치료제가 뭐가 치료제예요? 약이에요, 약.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뭐가 생각이 나오? 아? 아, 이게 치료제라는데. 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간 곳이.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세브란스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콩팥에 돌이 들었대요. 밖에서 해서 쪼갤 수가 없대요. 위치가 그렇대.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그분은 대표니까 사모님께 가거든. 참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해보라고. 한번 알아봐줘 보실래요? 콩팥에 돌이 들어와서 이 돌이 나가는 방법. 첫째, 배에다 화살표를 그린다. 아니잖아요. 이랬습니다. 아무개 참 미안하지만 요강을 쓰냐고 물어봤어요. 요강. 요강은 없대요. 그러면 요강을 사라고. 무슨 요강? 사기를 사면 안 되잖아요. 소리가 잘 안 들려. 스테인된 오강을 사라고 그랬어요. 요강이죠. 요강을 사려고 웃더라고요. 아니, 아파트에서 누가 요강을 씁니까? 쪼꼬내 놓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왜 그러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사모님이 소변을 볼 때마다, 병원에 있으면 모르지만 집에 있을 때는 요강에다가 소변을 보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불순물 나오는 거 보게요 그래요. 아니죠. 돌이 탁 나올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 소리는 더 크답니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해보시겠어? 우리는 해볼 건데요.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몰라요. 못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래도 병원 가지 말라, 의과대 가지 말라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먼저 한번 믿음으로 해보게 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예요. 거래소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여기 반창고를 붙였어요. 아, 왜 반창고냐 그랬더니 여기 살점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식당 갔다 오거나 하게 되면 껌 붙는데요. 아, 부장님 밥알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창피해서 이걸 째고 수술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래, 그분이 여기에 한 1cm쯤 까만 점이 있어요.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병원 나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무라고 계속 물었어요. 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마귀가 있었는데 이거 긁는 거 처음에 잘하더라고. 그런데 하루는 이거 나가라, 너는 내게 있을 세포가 아니다 그랬더니 떨어지더라고. 그 말하면서 집사님이 이걸 하게 되면 믿음의 확증이 더 쓸 거 아니냐고 도전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잠언 4장 2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 치료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에 이걸 자꾸만 바라보게 되면 동네방네 모든 병이 내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요. 이 시간 선택하세요. 정말입니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정말 해보니까 그렇게 사라집디다. 나 의료보험 10만원 넘게 내요. 나 병원 안 가거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하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합니까? 산의 진미를 먹어야 건강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좀 그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강부자 씨는 72세더군요 그런데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없느냐 물어봤더니 때린대. 100번씩 아침 저녁으로 때린대요. 뭐 첫 번째 바르고 때리는데 짝짝 소리가 나게. 그리고 또 뭐 바르고 또 때리고 또 때 세 번 때리고 덤으로 열 번 더 때린대요. 그러니까 탱탱하대. 이게 부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내 성탄도 말했잖아요. 20여 년 만에 딱 만났더니 어떤 분 목사님 보톡스 맞았냐고. 나 맞았지. 얼마나 자주 맞? 난 날마다 맞는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늙지 않는 것도 아니고 흰 머리가 검은 머리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데 다 건강하지만 팔만은 아프길 바랍니다. 왜? 이거 따누라고. 그 정도쯤 돼야 우리 영림교회 아니겠습니까? 왜 이쪽에서 아멘하는데 이쪽에는 아멘 안 하오? 속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강 양쪽에는 부터 시작. 그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으니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이방 나들의 치료제였다. 아멘.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으면서도 활용을 하면 어떡하오.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번 겨울이 안 춥다 그러더니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교회 올 때 이때는 아래만 내복을 입어요. 그런데 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양복 겨울바지를 생각을 못했네요. 그 여름바지를 입고 다녀서 내복 입고 아유 어느 청순이요 이게. 그런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꺼내입었어요. 아니 있으면서 거짓 노릇한 거 아니요. 보시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엉뚱한 거 찾고 있다니까. 내가 왜 내 담원으로 당연까지 얘기를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오래전에 고장님 서용춘 씨 알아요? 서용춘 씨가 했던 유머가 뭡니까? 우리 동네 얘기 아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다 해도 뭐 없으면 곱부에 곱부 컵 아니에요. 그때는 곱부. 지금은 곱부가 없어요. 없으면 못 먹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 백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의 거지가 죽었습니다. 뉴욕에서 단칸방에서 철제 침대에서 자다 죽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독신이니까 시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시체를 처리하러 들어와서 했더니 침대 밑에 현금을 두둑이 깔아놔서 100만 달러가 넘어요. 다행히 그게 남자지 우린 신사임당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죽을 바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좀 써야 될 거 아니냐고. 푸면 풀수록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나뭇잎들은 이방 나라들의 치료제였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뭇잎들은 이방 나라들의 치료제였다. 그러면서 자신을 축복하세요. 이제 마지막 최고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10주 동안 말씀드릴 주제가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고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면 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바로 이걸 말해요. 두 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있을 안식처 말해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한 거 안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가든 뭘 하든 일단 성경부터 펴드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낮에 읽는 거 말고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전에 읽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자꾸만 벗겨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 옷을 많이 껴입고 있던 사람이 하나 벗고 또 하나 벗고 또 하나 벗는 것 같아요.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14장 안에서만 해도 무궁무진한 말씀을 꺼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 말씀입니다. 성전됐다 말하라 얘기 아니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잘 들을 따라서 성전되었다. 성전되었다. 이제는 말하자. 이제는 말하자. 한 번만 더 시작. 성전되었다. 이제는 말하자.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가 못했잖아요.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해도 잡아당겨야 돼요. 말을 닫고 믿음의 말을 말해보잔 말이죠.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한다는 말을 구한다는 걸로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들이 되는 것이다. 제자 되는 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상을 아버지가 가져 계셔서 그 상이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난 열매 맺으면 그분이 덤으로 또 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 결국 이것으로라는 말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생명나무에 대한 자의 권리를 얻고 금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행복하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0절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입이 근질근질거려도 못, 안 이건 하지 말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리해서 말해요. 나는 성전이다.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아멘.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결단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아멘. 오늘부터 내년 첫 주일까지 말씀 후에 찬송을 470장 부르겠습니다. 성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행복하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신 인도 성취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셔서 축복의 찬양 부릅니다.